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생활. 예수님의 감사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생활.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당신의 권능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25절에 하늘아버지께 결국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감사는 공생 기간 동안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라는 장면이 총 4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36절 칠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축사를 하신 다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랬어요. 얼마 안 되는 양식,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먼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감사가 있습니까? 5천명, 4천명과 같은 극심한 인생의 허기짐 앞에 비록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조그만 양식만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 양식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록 나의 쓸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옛날 저 조선시대 때 TV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전기밥솥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런데 왜 불평, 불만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못 먹고 못 살 때 그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때 감사가 더 없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5천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만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를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내 통장에 내 주머니 속에 비록 가진 것이 턱없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진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는가?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신 분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리 권능을 많이 베풀어도 회개치 않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낫다 이거예요. 정성을 다 쏟아부으셨는데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수많이 일으키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님도 실패의 절정을 맛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죠. 하지만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실패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서 언급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이거예요. 자칭 슬기 있는 자, 자칭 의인들, 잘난 척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숨겨져 있다. 반면 어린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죠.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좇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심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체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통장에 돈은 늘 간당간당해. 아무리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다그치고 가르쳐봤지만 바뀌지 않아요. 또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구소사 세미나 프라이어를 나눠주고 아무리 여러 번 개최해도 결국 남는 것은 우리들 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여러 번의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아버지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감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고백하자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속썩여도 외롭지 않게 내 옆에 이 자녀를 두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커다란 부흥은 아직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두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진심으로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대단한 감사죠.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감사하셨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시체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절대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오히려 감사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처럼 푹푹 썩어서 문드러진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감사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의 죽은 문제들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 놓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시고라는 단어 헬라어로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축사하다라는 뜻이죠. 아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축사를 최후의 만찬 때도 하셨어요. 때여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는 사례하셨다. 이 사례하시고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뜻은 바로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떡을 가지시고는 헬라어 율로게오 축사하셨고 잔을 가지시고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시기 하루 전입니다.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 최고의 감사는 바로 나의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 교회 두배붕을 위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나를 희생하면서도 불평은커녕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의 최고봉, 감사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두 배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반드시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들이 다 드시는 가운데 내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산자가 되는 역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찬송하시고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